두령 말이 부른 말이 매방 우리 걸로 위로 위로 위로 가투리 산에 날아간다 청안도라 묘향산으로 공산행을 나간다 향로봉 탄생봉 여기 남을 넘어 칠성봉 꼭대기 당도하자 두령 말이 부르는 부르는 매방 우리 걸 그럼 하늘로 간도라 어떤 절간에 저정선이 그저 땡그랑 땡군다 가투령 말이 부른 날이 매방 우리 걸로 사냥을 나간다 강원도라 김강산으로 공사냥을 나간다 만군대 창문봉 구름감을 넘어 비로봉 꼭대기 당도하자 가투령 말이 부르릉 부르릉 매방 우리 떨 그럼 하늘로 간도라 어떤 절간에 저정선